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리는 히어로 13부 시작하겠습니다. 13부. 그러면 오늘은 게스트가 없죠? 오늘은 게스트가 없고 생으로 저희 둘이서 이야기를 네. 사실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애플 때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좀 굵직굵직한 얘기가 있어갖고 이야기를 좀 전할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게스트 없이 저희 둘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0일 날 새벽에 보실 거예요, 애플? 봐야죠. 여기 방송 나갈 때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게 녹화물이 되겠네. 많은 고민이에요. 항상 그런 거 할 때마다. 네, 지난번에 모여서 봤었죠. 저는 빼고. 네. 또 할까? 출근해야 돼. 그땐 다음날 쉬는 날이야. 근데 이번 거는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다른 기계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올 것 같아요. 에디큐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뒤에 네. 애플페이 나오고 막 이런 거 같아서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끌 때가 네. 너무 끌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애플워치죠. 네. 애플워치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어떤 제품들이 또 나올 거냐. 뭐, 일단은 방송은 그거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네.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예, 네, 저희 또 섣불리 예언했다가. 네, 네. 지난번에 예언했다 틀렸어. 카메라 해상도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들리는 히어로의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스마트 워크하고 생각 정리에 대해서 교육과 강의를 맡고 있고요. 제 앞에는 이제 언제나 계속 자리해주시는 저희 성호님 앉아계십니다. 성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불러주면은 가서 강의도 하고는 있는데 불러주는 데가 요즘에 뜨문뜨문해서 요즘에 강의는 뭐 최근에 한두 군데밖에 올해 들어서는 한두 군데 정도밖에 간 게 없는 것 같네요.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최근 어젠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108편 나왔고요. 네네. 108편까지 나왔는데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뭐 좀 유용한 팁들이 많으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서 스마트 원 팁, 그러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스마트 숫자 1 팁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지 못했었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아니 진짜 깨알 팁들이 좀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PT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인터넷 안 되는 데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 팁이니까 검색하셔서 꼭 찾아보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자 팁 내용이었었는데 네. 오늘자 팁의 핵심은 페이스북 영상 다운로드였어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네네. 때 그런데 비메오까지 잘 찾아봐서 갔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네. 올라오는 영상들. 페이스북 영상을 다운받는 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렵죠. 저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거는 많이 하는데 네네. 많이 알려져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같은 사이트에서 다 다운받는 거니까 하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이제 가장 핫 이슈였었죠. 이번 주에 있었었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죠. 예. 네, 일주일 동안 있었던 MWC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아마 I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뭐 이번 주 내내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그렇죠.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제품 많이 나왔고요. 너무 나왔어요. 네, 뭐 각 회사마다 뭐 하나씩 다 내놨어요. 그래서 네. 다 나름대로 안 내놓은 회사 없이 다 뭐 하나 새로운 것들 다 내놨고 이제 3월 9일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연 올킬이 될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번 주 MWC 내용 아주 온갖 게 다 나왔죠. 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얘기는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중에서 사실 스마트폰 중에서는 계속 국내에서 나온 이슈 중에는 삼성 얘기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일단은 이번에 미발표 제품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아요. 미발표 제품 중에서 가장 스펙이 높고 그리고 신기술도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그만큼 홍보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언론은 당연히 가장 많이 밀어줬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통에 갤럭시 S6 아직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별로긴 나누죠. 갤럭시 S6의 왕좌를 지켰다는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어, 모르겠어요. 일단 제품은 팔아... 봐야지 하니까. 어, 그 이재용 부회장인가? 예, 네.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팔아야 한다. 팔아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예, 팔아봐야죠. 근데 일단 많이 팔릴 것 같긴 해요. 디자인도 기존에 욕먹었던 그 밴드, 데일밴드 뛰어넘었고, 아, 데일밴드 네네. 브랜드인데, 하여튼 밴드 뛰어넘었고, 그리고 삼성이 원래 플라스틱을 잘 쓰는데, 어, 플라스틱도 과감히 버렸고, 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고, 일단 이제 사람들은 과연 그런 갤럭시를 어떻게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기다려야죠, 이제. 팔아놓고. 아이폰 같아졌어요. 아이폰 4. 네, 아이폰 4랑. 드레스. 예. 그 좀, 저도 만져보면, 그, 지금 아이폰 4를 제가 이제 책상에 있는데, 이렇게. 어, 아직 안 파셨네요? 못 팔았어요. 아, 아직 안 팔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팔았죠. 아, 네. 들고 나가질 않았으니까, 집에서. 예. 잡아보면, 이 글래스와 금속의 이 만남이 제법 손에서 이렇게 딱, 이 짜임새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차갑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딱. 네네. 예, 그런 느낌이, 뭐, 제법 괜찮은데, 그 실물을 저도 빨리 만져보고 싶네요. 그리고, 정작 더 칭찬받은 건 엣지였어요, 디자인으로. 어, 맞아. 양면 엣지가 들어왔었죠? 예, 엣지가 더 칭찬을 받았죠. 디자인적으로는 엣지가 더 매력적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림 보셨잖아요? 그, 아이언맨이랑 헐크랑 막 합성해놓은 거. 어, 아이언맨은 어, 그 디자인 그렇게 진짜 근데 그 색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았어요? 빨간색 금색? 어 어디서 봤죠 그거? 그 애플워치에 나올 때도 그 색깔 나왔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자이너 영입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아 근데 그게 어차피 그 그림은 애플 그 삼성이 내놓은 그림이 아니라 네 패킹이잖아요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 색깔 내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고 그랬죠. 아, 저는 뭐 아이폰이랑 비교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번에 갤럭시 S6가 배터리 일체형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 의외였어요, 전. 근데 그 배터리에 자신감 있으면 일체형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아이폰 다 일체형으로 그 힘든 배터리 가지고도 하는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오래 간다. 근데 그 오래 간다는 게 비밀은 이제 네. 초절정 모드에 있는 거거든요. 아. 배터리가 이제 바닥이 닿을 때쯤에서 초절정 모드에 딱 들어가면은 네. 되게 오래 가요, 그때부터는. 초절정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면도 확 이제 색상 톤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각종 통신 기능에 개인, 뭐, 어떻게까지 기술적인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초절정 모드에 가면은 한 며칠씩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제가 넥서스 쓰고 있잖아요. 네. 그 가끔씩 15% 넘게 되면 초절정 모드 뜨잖아요. 아, 그 절정 모드보다 훨씬 강력한 초절정 모드인 거죠. 아, 그래요? 그거 지금 다른 폰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어, 아니요. 삼성 것만 초절정 모드가 있어요. 그 초절정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예. 거기는 흑백 테마 막 변형되고 막 그런 것들. 예, 딴 데는 초절정 모드라 그냥 절형 모드, 전원 절형 모드죠, 이제. 그 정도. 그래서 뭐 통신기는 끄고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삼성 것도 상당히 많이 끌 거예요. 끄긴 끄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꽤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밝힌 말에 따르면은 그 타이젠폰이죠. Z1 같은 경우에 초절정 모드에서 18시간 간다라고 하니까 그 초절정 모드 가면은 뭐 많이 갈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의아한 게 1번은 이제 알겠어요. 초절정 모드로 오래 간다는 건. 어 근데 원래 삼성에서 내세웠던 것들 예전에 많이 F4라고 비교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 우리는 배터리 교체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올리시는 뭐 소위 뭐 짤방 그런 글을 들으면은 하루 이틀 아이폰 6S가 배터리 교체형으로 넘어 어떡하려고. 야, 아까 봤어요, 그림. 보였죠? 네. 아, 전 그 지금 갤럭시가 한 5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배터리 한 개씩만 넣어줬어요. 최근 들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 배터리 한 개에 들어가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두 개 주던 거 하나를 줄였다는 얘기네요. 두 개 주던 거 하나 줄이고 점점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내장형으로 갈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그때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장형 갈것 같다. 이거 한 개씩만 주는데.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를 줘보고 사람들 반응을 봐서 이제 괜찮으면 내장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그래서 그런지 그 지디넷 코리아에서 나왔었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삼성에서 던진 세 가지 승부수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게 이제 후면 디자인 포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였었다는 거. 주변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죽 스티치는 괜찮았는데 가죽 케이스는 노트에서 들어갔던 그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일체형 배터리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한 네. 가지 더 나왔었던 게 추가 저장 공간 단자 제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아, SD카드. 네네. 그쵸, 그게 없죠. 이거는 용량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두께의 이슈가 있어요. 이게 두께를 상당히 많이 줄였잖아요. 6. 몇이지? 몇이지? 아, 6.8인가 뭐 이런데, 두께를 줄이다 보면 배터리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내장형이 된, 그러니까 탑 촬영이 되는 순간, 배터리를 씌워야 되잖아요, 뭘로. 이게 단단한 걸로. 그리고 그 위에 그게 배터리 커버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두께가 뭐 0.1mm라도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딱 들어가면은 어딘가 그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넣어야 되는데, 또 SD카드가 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SD카드는 속도 이슈가 있어요. 아, 속도요. 그러니까 내장할,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운 그 메모리를 개발을 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 네. 속도가 되게 빠른 걸 개발해서 이제 S6에 넣는다고,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네, 하여튼, 그걸 S6에 넣는다고 나왔거든요. 그 네. 얘기는, 저장 공간의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SD 자체가 뭐 지금 SDXC라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단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느린 걸 넣어주느니, 용량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용량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하겠다 이거죠. 아이폰이랑 똑같은 전략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드로이드 OS에 있어요. 안드로이드 OS에 뭔가 이 항상 부족한 듯한 이 느낌. 그 느낌까지 지울 수 있을까? 거기다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죠. 아이폰 원래 사용자. SD카드 설치는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는데 그 삼성에서 나오는 폰들 그리고 국내에 나오는 폰들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으로 어플리케이션 깔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나올 거예요. 보니까 책 이번에 할때 많이 줄어서 나오니까 뭐 그런 압박은 좀 적은데. 아, 그 대신 이제 오피스 계열에 막 소프트웨어가 막 박혀가지고, 그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뭐 샌디스크에서 아이엑스펜드 나왔잖아요. 200기가. 아이폰 저작 공간, 아니 아이폰 저장 공간 늘려주는 거. 밑에 거 늘리는 거, 샌디스크지. 아이폰 밑에다 붙여놓으면은 저장 공간이 늘려나는 것들. 대신에 뭐 가격이 10만 원 정도 했었죠. 그, 이번에 샌디스크에서 200기가짜리 SD카드도 내놨잖아요, 마이크로 SD카드. 뭐 그런 거랑 합치면 괜찮겠네요. 그 200기가 마이크로 SD카드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 이런 패드류에, 또 패드류에 다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기가 마이크로 SD카드에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 그거를 이제 못 꽂는다는 거죠, 이제. 이 새로 나온 갤럭시 S6에는 이제 그걸 꽂을 네, 뭐 수가 이제 없으니까. 방법이 또 나오겠죠. 아, 뭐, 그거 어차피 OTG로 늘리면 돼요, 걔도. 네. OTG는 되니까. 첫 번째는 그게 좀 이상해서 해약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애플 정면 조준이었다는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만 그 카메라 성능 소개하는 부분에서 두개 직접 비교했어요. 애플 아이폰하고 그리고 최근에 S6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폰 6 플러스죠. 그렇죠. 이거랑 비교 통해서 이제 지금 S6가 어두운 공간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다라고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 렌즈가 되게 밝잖아요, 이번 게. F2. 막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F 값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밝아지는 거잖아요? F1이 사람 눈이에요. F1.0이 사람 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똑딱이 카메라가 한 F 한 2.8에서 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9면 엄청나게 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도 훨씬 장점을 발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S6 이제 장점의 기능이 그 리얼타임 HDR이래요. 리처 HDR이란 기능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그 가장 어두운 부분과, 그러니까 원래 밝은 데 찍으면은 밝은 곳을 딱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사진을 딱 찍게 되면은 네네. 그 어두운 부분은 완전 시커멓게 나오고 밝은 곳은 깨끗하게 나오지만 또 어두운 곳에 초점 맞춰서 찍으면 어두운 곳은 깨끗하게 나오지만 밝은 곳은 색상이 완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찍어서 배합, 그러니까 양쪽을 이제 포커스를 같이 줘가지고 색깔을 배합을 해서 모두 밝게 나오게 딱 만든 게 HDR 기술인데 이제 그걸 리얼타임으로 보여주죠. 저는 HDR6. 그러니까 선명한 화면이 찍을 때부터 선명한 상태로 보고 찍게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엔 좀 절치부심한 것 같아요, 카메라 쪽에.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왔으니까 곧 이걸로 찍은 영화제 이런 것도 상당하겠지. 나오겠네요. 네,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이건 좀 설마. 잘쓴것 같아요. 저희처럼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서 요즘 촬영하시는 분들 예. 많아지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만큼 비싸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안 비싸게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네요. 어제, 그 기사 보니까 이거 내놓으면서 S5는 가격을 확 깎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애플 전략이네요. 20만 원 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S5를. 네, 뭐 묶어도 판매. 아참, 그 무선 충전기 이슈도 있었죠. 예, 근데 아직 그 무선 충전기는 사실, 우리 회사는 계속 했어.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비접촉식도 아니고 접촉식인데, 어차피. 어떻게 해요? 뭐 삼성에서 했다는 게 다른 거겠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술을 이제 와서 뒀다고 생 난리를. 아, 난, 이 내용 중에 네. 얘네가 이거를 닮아가나 그 현실 왜곡장을 일으키고 싶은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미 있는데 자기나 처음 했고. 어이구,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제 GX도 다 무선 충전 돼요. 예, 저희 집에도 무선 충전되는 거 하나 주신 거 있죠? 넥서스 5도 되잖아. 네, 잘 돼요. 네. 이미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되는 폰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6만 원인가 9만 원짜리를 이번에 구매하면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 그 패널이요. 아, 패드 네. 말씀하시는 거죠? 2만 원짜리 사시면 돼요. 시중에 나오는 그 QI 그 규격 맞는 2만 원짜리. 아, 그런데 그건 틀려요. 그 왜냐면 삼성이 준다는 거는 좀그 출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좀 강한 것 같아서 만약에 뭐몇분 충전하면 몇분쓸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되려면 전용을 사시는 게 맞는 거고 네네. 만약 그냥 평상시에 쓰듯이 그냥 대충 충전을 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한 2만 원, 3만 원짜리 사셔도 충전은 잘될 네, 제 생각에는 곧 말만 이렇게 해야지 국내에서 사는 모든 삼성폰에는 껴주지 않을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나왔었던 얘기는 삼성에서 타이젠이었었어요, 역시. 아, 이거 대단해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까지 타이젠이 계속 언급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아직 안 죽었죠. 이거 이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계속.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있는 한, 이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포기한 있었던, 순간, 네. 네네, 몇년 동안 있었던 몸부림이었었잖아요. 이 생태계를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벗어나고 싶다기보다는 만들고 싶은 그쵸, 거죠. 그쵸. 자기 거를 만들고 싶은데. 포기를 쉽게 못하죠. 예,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폰이 Z1 폰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폰4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OS하고. 지금 처음 봤었을 때는 아이폰4S에다가 안드로이드 2편 온줄 알았습니다. 그 Z1 인도에선 호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더 좋은 스펙의 폰을 쓰는 국가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고, 이제 생태계란 말 맞다나?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올해 화두 중에 하나인 윈도우. 윈도우 폰이 또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번 전시회에도 윈도우 폰이 몇개 나왔어요. 네. 이제 에이서에서도 스타를 내놨고 그리고 마소도 두 개를 갖고 나왔죠. 루미아 시리즈. 루미아 갖고 나섰죠. 네. 그 에이서 거는 가격이 아주 쇼킹해요. 89불. 와, 얼마 전에 올려주셨던. 물론 3G지만 네. LTE는 아닌데 네. 89불. 이런 가격으로 윈도우폰을. 아니, 그러니까 아예 윈도우 자체가 좀 저가로 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윈도우 자체 윈도우 폰 써보셨어요? 나 아직 안 윈도우 써봤죠. 태블릿만 써봤어요. 아 윈도우 폰 써, 아까 그러니까 윈도우 태블릿은 약간 그 PC잖아요, 그건. 그쵸? 윈도우 폰은 아직까지 그냥 폰용 OS인데 괜찮아요. 속도도 빠르고 앱이 없어서 좀 그래서 그렇지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쾌적해요. 예. 그 CPU도 별로 안 좋고 CPU 스펙도 낮고 뭐 메모리도 작고 이랬지만 네. 얘네가 그래도 좀 빠르게 만들, 좀잘 돌아가게 만들긴 했어요. 예. 사실 얘기하자면은 그 스마트폰 자체도 계속해서 고가하고 저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고가 쪽 계열에는 당연히 삼성 쪽하고 아이폰 계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중저가 쪽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LG에서 내놓은 마그나 아, C3. 그건 이제 저가형이죠, 이제 걔는. 중저가로도 분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도 가격대는 뭐, 무슨 기준일까? 얼마나 될지 중저가 기준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300불 뭐 이하면 네. 뭐, 저가대로 가는 것 같고, 아. 300불, 400불 넘으면 이제 중가 정도 되는 것 같고, 500불 넘으면 이제 고가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10만 원짜리 이하면 초저가, 막 이렇게. 그래도 초저가죠, 초저가. 10만원 이하면. 10만원, 아까 89달러면 이제 거의 10만원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환율로? 아, 그건 진짜 사보고 싶더라고요. 나오면은.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정말 싼 제품. 제대로만 나오면, 윈도우 폰 제가 써본 바이면 뭐, 쓸만할까요? 그 정도 스펙이라도.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제품이 나와서 저희가 아마존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가져온다고 치면은, 네. 뭐, 전파 인증 받아도 되지 않아요, 그쵸? 뭐, 한 개까지는 안 받아도 되죠. 아, 개인 리스는 1개까지 안 받으면 그쵸. 되니까요. 개인 쓰는 한 개는 안 받아도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나오면 꼭 한번 사보는 걸로. 또 리뷰하려면 사셔야 되잖아요. 아. 이번에 그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X6 시리즈 말고 엣지랑 6 말고 나온 게 이제 HTC가 19을 내놨잖아요. 네네. 19이 막그램 이제 고가형 모델을 이제 메모리 3기가는 이제 다 기준 표준으로 갈것 같은 분위기인데 왜냐면은 얘도 3기가로 나오고 그리고 GT 것도 3기가로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하이스펙 폰들은 이제 3기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HTC One M9은 2천만 화소 카메라도 집어넣었어요. 나름 고민을 했는데 평이 안 좋아. 왜냐면 디자인이 M8이랑 똑같아요. 네. M8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 만든 얘는 M8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평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디자인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평이 좋을 리가 없죠. 그 ZTE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내는 스마트폰 모델명이 그랜드 S3 맞죠? 예, 3 맞아요. 예, 전 그랜드 S3 요거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요즘에 이슈가 됐던 건 그거더라고요. 홍채 인식. 그렇죠. 홍채 인식이 데모가 들어갔죠 아, 이번에. 예. 탑재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에 데모가 들어갔죠. 라풀는 용도로. 이게 이제 우리 그 뭐죠? 어벤져스. 예. 영화 어벤져스에도 한번 봤었고 우리 스파이 영화나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것들 중에 예, 하나잖아요.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사람의 홍채 인식. 눈을 갖다가 그 라이트킹 아니죠? 그 홍채를 인식하고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장검을 풀어주는 거. 맞아요. 그게 스마트폰에 들어갔어. 실제로 쓰는 회사들 많아요, 지금, 홍채 인식. 실제로도 쓰는 회사들 있고. 근데 이제 폰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작아지고 인식률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기다 기술도 저가가 됐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근데 보편화된 기술이. 얘는 홍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혈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아까 흰자 위에 혈관들 있잖아요. 네네. 그 혈관을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와, 그거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사람마다 다르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인식해서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좀 그러니까 안구 인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구 인식. 안구이지. 근데 이게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그게 되려면은 스마트폰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카메라를 봐야죠. 그 카메라 화소가 당연히 좋아야겠네. 전면 카메라가 얘가 네. 전면이 800만이에요. 못할 리가 없지. 이 정도 어둡지만 않으면 아마 찍을 거예요. 어둡다. 어두운 데서는 인식 못하고 핸드폰 안 열리고. 가능성 있죠. 근데 좀. 어차피 대부분의 그 안드로이드 폰의 암호는 끝까지 못 풀면 숫자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뭐, 패턴암으로나 숫자암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풀 순 있어요. 어, 막 술 마시고 눈 빨개지고, 눈 비벼서 빨개지면 안 열리고, 웃기긴. 근데 그래도 혈관은 아마 잡을 거예요. 막 눈 빨개지고. 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안구인식, 그래요. 안구인식. 이제 탑재한 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더군다나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일본이. 그렇죠. 같이 손을 잡은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네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폰 중에 좀 주목해볼, 그러니까 주목하다면서 재밌었던 폰 하나가 제 개인적 관점에서 재밌었던 게, 레노버에서 나온 바이브샷이라는 폰이 있어요. 바이브샷. 바이브샷이요? 네, 바이브샷인데, 네. 나 처음에 카메라인 줄 알았어. 디자인이 그 소니의 T 시리즈 있거든요. T1 뭐 이런 거 있어요. 네네. 똑딱이. 오, 딱 디자인 보는데 소니 T1인 줄 알았어요, 진짜. 디자인 되게 아, 그러네요. 진짜 예쁘네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1600만 원 사서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좀 여러 가지 기술을 좀 투입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엄청 빨리 했다고 자기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가격이 350불 정도 되는데 뭐 가격도 뭐 그렇게 심하게 다 나쁘지 않고 그렇죠. 말에 카메라 성능이 어떠냐가 되게 궁금한데 아직까지 샷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만 하죠. 하여튼 디자이너라는 이거? 카메라 같이 뽑았어요. 어, 이것도 전면이 800만이네요. 예, 네, 맞아요. 어,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셀카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많이 800만, 500만은 이제 많이 갔고요, 이미. 이제 아이고, 800만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것 같죠. 아, 근데, 레노버. 레노버네. 어, 레노버가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찝찝하죠? 네, 찝찝한데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냥 넘어 그 외국장에 있는 것 같아요, 얘네도. 네, 우린 상관없어 이런 것들. 뭐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레노버에서 몇 개 더 내놨잖아요. 바이브샷이랑 스마트폰도 내놨고. 네, 뭐 레노버에서 그 폰은 또 뭐 저가형 폰 또 하나 더 내놓은 거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레노버가 이번에 태블릿도 몇 개 내놨는데. 그 이번에 그 레노버 태블릿 중에서 조금 눈에 보이는 거는. 네, 믹스 원래 시리즈가 있어요. 레노버 태블릿 중에. 네네. 예, 믹스가 300 버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네. 어, 가격이 되게 싼 애로 나와요. 어, 그러네요. 어, 150불? 어. 네, 149달러.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이제, 그 윈도우 태블릿도 이제 가격 파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참. 어, 기대가 돼요. 내놨어요. 예? 포켓 프로젝트도 내놨죠. 아, 예, 예 맞아요. 이것도 18만원. 다 저가로 가는 것 같아요. 저가든지, 아예 고가든지. 그런데 저가도 날림으로서의 저가가 아니라 웬만큼 성능을 해주는 저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술들이, 무르익은 기술들은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그런 걸 채택을 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해야 되죠. 이번에 뭐 저가 하다 보니까 초저가 라인 중에 있는 게 중국산 짝퉁 스마트폰들이 잔뜩 나왔죠. 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짝퉁이 많이 나왔다. 아, 네. MWC까지 갔다는 게 어색한 것 같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도 많더라고요. 어, 얇다 보니까.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저희 뭐 사진밖에 못 보잖아요. 네. 사진밖에 못 보긴 했는데, 저 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물탱크에 아예 담아놨었던 전화기가 있었어요. 우리 완벽하게 방수가 된다. 네. 아, 근데 저가야. 그쵸. 방수가, 사실 방수도 돈 들어가는 기술인데. 네. 그쵸.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제일 재밌었던 제품들도 아이폰 4S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는 거. 그쵸. 중국 제품도 재밌는 거가 많죠. 그 디자인, 벌써 그 중국 시장에는 S6가 돌아다닌다던데? 나 뭐, 오늘 사진 봤어요. 아, 그래요? 매장에 깔려있는 S6. 아, 엣지 넣는 거야, 엣지? 심지어 케이스도 S6, 네. 그러니까 삼성 특유의 그 노란 케이스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 케이스야. 야, 근데 카피는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속에 성능이 어떻든 간에 카피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대단해. 그게 진짜 안드로이드가 가진 사실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 OS니까 안드로이드가 가진 점은. 이제 구현되는 건 다 똑같죠. 기본적으로 앱 깔고 돌리면 그건 마찬가지니까. 그쵸. 그걸 이제 둘러싸는 마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항상 논의가 되는데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이야. 대충 찍어내고 돌리면은 잘 모르고. 예. 예. 아이폰이야 그럴 수 없지만은 참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조금 그 눈에 띄었던 제품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 네. 중에서 아라가 이제 나왔죠. 아 그쵸 그쵸. 아라가 나온 게 아니라 벤처 기업이 들고 나왔어요. 아라폰을. 그 예지라는 업체가 들고 와서 6개월 안에 이제 제품을 내놓겠다. 6개월인가요? 하여튼 몇 주 안에 뭐 제품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첫 아라 제품을 얘네가 내놓는 것 같은데. 뭐 모듈도 벌써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시작인가 싶은데 과연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왠지 얘네가 나오자마자 네. 중국에서 키트가 잔뜩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부품은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네. 그러니까 본체는 몰라도 부품은 그렇게 빨리 모듈들이 아무나 막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막 뿌려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취지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갖다가 껴라, 고쳐라, 우리 마음대로. 근데 호환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호환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이슈가 되겠죠. 우리 스마트폰 부품 살 때 이게 몇 버전까지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다 보고 사야 되는 경우 생기겠어요. 그렇죠. 아씨, 나는 보드가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우려가 되는 건 저는 나름대로 부팅이 느려지지 않을까. 막 여러 개 깔더라고. PC도 그렇게 가다 보면 부품 많이 깔면은 많이 넣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용량, 뭐 출력 막 이런 게 이슈되고 막 이럴 텐데 얼마나 잘 튜닝을 해놨을지.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나왔던 회사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는 각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폰에서 이제 당연히 저희 9일에도 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예. 네. 애플워치가 나오기 전에 꽤 많은 스마트워치들이 이번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중국산도 많이 나왔죠, 역시. 그것도. 역시 중국산 많이 나왔죠. 많이 준비했죠. 많이 준비했고, 네. 너무 좋았죠. 근데 이번에 중국산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화웨이 거였어요. 화웨이 거. 화이거는 되게 깨끗하게 나더라고 제품. 물론 구글 뭐 안드로이드웨어니까 뭐 내용상으로 볼 게 없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만 그런 건지 아 그 돌아가는 영상도 있어요. 아. 그 실제 돌아가는 영상도 있는데 꽤 네. 깨끗하고 뭐 그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거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 정도 두께도 괜찮던가요? 두께까지 두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두께라는 게 이게 배터리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화웨이 것도 괜찮았었고 우리 뭐 LG 거는 이미 많이 얘기했었고요. 네, 어베인하고 어베인 LTE. 예, 네, 어베인도 너무 잘 나왔죠 이번 것. 어베인은 디자인도 잘 나왔죠. 근데 정작 뒤쪽에 처음 전반부에 어베인이 뜨더니 후반부에 가서 어베인 LTE가 더 많이 나왔죠. 왜냐면 이제 완전히 다른 기계니까 이건. 어베인 LTE로다가 또 커넥티드카를 조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어베인 LTE로 그 어베인 LTE로 이제 차 작동하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데 뭐 그거 뭐 크게 아주 어렵진 않지 않을까? 아무래도 차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면은 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캐시비라고 있잖아요. 우리 광고 많이 하는 롯데카드에서 하는 캐시비. 아, 캐시비. 지하철에 나오나? 버스에 나오나? 그 앱이 어베인 LTE 들어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NFC가 있으니까 이게 네. 결제가 기능이 있으니까 네, 탑재가 되는 것 같아요. 버스카드로 이제 시계를 이제 사람들이 찍고 다니겠지. 아, 어베인 LTE 걸 보면서 또 이게 스포일러네. 네, 킹스맨에서 자동차 조종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예. 태블릿 PC 들고서 장소 막 조정해가지고. 예. 아, 어베인을 조정하는 재밌었겠다. 뭐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죠. 뭐 못하라는 부분 없으니까. 앞으로 첩보 영화에서는 빠질 순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가 이미 나왔으니까. 아, 근데 뭐 첩보 영화 스마트워치는 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더 뛰어넘는 게 나와야 되는 건가 이제? 이미 차를 그 시계로 부르는 거는 키트 때부터 했어요. 그게 몇 년 전 드라마야, 그게. 아, 안 예뻤어요. 이제 예뻐졌잖아요. 그때 그 시계도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페블이 또 제품이 나왔죠. 네, 맞아요. 페블 스마트 나왔죠. 네, 페블 타임이 나왔죠. 네, 페블 타임이 이제 스틸 버전이 또 나오고. 페블은 장점이 배터리 시간이죠. 누가 뭐래도. 그렇죠. 충전하면 10일. 아.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패블이 그 시계 끈을 시계끈을 이제 과감하게 기존에 쓰던 시계끈을 쓸수 있도록 디자인을 체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계끈을 쓸수 있도록 체인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화면도 컬러로 바꿨어요, 이제. 컬러로 바꿨고, OS가 전반적으로 바뀌었던 얘기죠. 그리고 방수도 물론 되고 있고. 이 컬러로 바뀌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냥 컬러가 아니라 컬러 잉크죠. 예, 컬러 잉크. 컬러 잉크죠. 계속해서 이 잉크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컬러 잉크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거는 사실 얘기 나온 건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뭐, 기술 축적이 된 거니까, 이제 네.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봐야죠. 예전 나왔었던 교보에서 나왔었던 비운의 이브. 시간이. 미라솔 있잖아요. 예. 미라솔 칼라 잉크. 그것도 완벽한 잉크는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볼만했거든요. 그렇죠. 저전력에다가. 예.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뭐 퀄컴에서 내놓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페블 타임이었고, 1시간 만에 판매액을 250만 달러를 그렇죠.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킥스타트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했죠. 엄청나네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이 구글 OS하고 애플 iOS 양쪽 다 지원하다 보니까, 막 구매하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한글 지원이 완벽하게 되는지는 받고 난 다음에 카페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렇죠. 왜 조만간 안드로이드 웨어도 iOS 지원한다고 그러니까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잖아요. 구글이 왜 그런 짓을 한지는 딱뭐 뻔히 보이지만, 이제 돈 없으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사면 되고, 돈 있으면 애플을 마치고. 맞습니다. 아니, 그 진짜 머리 잘쓴 거죠.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더 텀을 두고 한참 뒤에 나올지. 진짜로 안드로이드 웨어를 나왔는데, 그 애플에서 아이튠즈에 탑재 안 되도록 앱스토어에서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블루투스 연결만 되면 하도록 어떻게 방법을 만들까? 구글 깔면 되지 않을까? iOS에. 뭐, 그런 식으로 쓰다 하면. 보면은 이쪽에도 듀얼 OS 나오면 재밌겠다. iOS 때문에 안 돼요, 그건. iOS가 공개했으면 이미 나왔을 텐데, 안 하니까 안 나오죠. 그 안드로이드 쪽은 아직까지 사실 몇년 동안 계속 스마트워치를 섞어 냈었던 건 안드로이드죠. 그렇죠. 예, 애플에서 모습을 안 드러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애플에서 9일날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스마트워치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나씩 아, 근데 애플 장기가 그거잖아요. 남들 다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 모아서 자기가 현실 욕장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 내가 새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거였어. 지금까지 스마트워치가 아니야. 네가 쓰던 기능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 잘못 쓰는 방법을 알려줘서 이게 어떤 거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봐봐, 왜 요즘에 다 스마트워치 동그랗게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은 그 텍스트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글자 수가 적어.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계야, 스마트워치야. 그냥 스마트로 세울 거 아니야. 아, 기대되네. 어쨌든 애플워치, 아, 애플워치 참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게 또 사람들 풍문이죠, 풍문. 배터리가 문제가 되면은 애플에서 시계줄에다가 배터리 충전을 그렇죠. 단자를 거기다 박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넣는 거예요. 예. 뭐, 발표 들어봐야 알죠. 뭐, 맞습니다. 이거 가만히 지금, 앉아 아마 있는 것도 보니까.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그런 얘기는 다 나왔겠죠. 네,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에비돌로시에서 이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네. 역시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 페이 때문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가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사니까. 네, 저희도 뭐 루프페이부터 시작해갖고 몇번 다루긴 했었죠. 네, 본격적으로 삼성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 삼성페이가 이번에 갤럭시 S6, 그리고 엣지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네. 그 그러면서 루프페이도 안드로이드 페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쵸. 구글은 이제 구글 월릿이라는 걸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를 그리고 삼성페이는 삼성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글은 사실 내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페이를 전 안드로이드에 받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페이랑 공존을 할 거냐? 뭐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이제 두고 봐야죠. 뭐 위치상이나 이런 거볼 때는 당연히 구글 페이가 훨씬 보편화되고 넓어질 것 같기는 한데 국내에서 사용이 항상 문제겠죠. 근데 삼성이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게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따라잡고 커버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삼성 전략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빨리 지금 이 시장은 빨리 먹는 사람, 빨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쓰는 쪽이 이기는 시장이라 이제 누가 먼저 한 발짝 더 내딛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편하면 편할수록 좀 부담도 확실히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분실하면 폰 이제 이제 도둑 맞으면 큰일 날 푼 이제 그 분실하면 킬 스위치 올려야지. 킬 스위치 것 같아요. 네. 막 해서 다 날려버려야지. 킬 스위치처럼 그런 걸 얘기도 했었지만은, 스마트폰 분실, 핸드폰, 아니 핸드폰이죠? 우리 신용카드 분실하고 나면 전화해갖고 신용카드 정지시키잖아요. 네. 에서도 분실하면은 그런 조치가 없는 이상에는 좀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쪽 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해서 많이 만들겠죠. 킬 스위치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업체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거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폰 빨리 찾아주는 업체라든지. 그 등록해놓고 네. 요청하면은 빠른 시간에 킬 스위치를 다 죽여준다든지. 네. 특히 스마트폰 이제 중고폰으로 넘기거나 그럴 때, 우리 데이터를 완벽하게 공정 초기화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완벽 백업, 완벽 초기화, 완벽 복원 서비스. 세 개다. 세 개가 한 묶음이죠. 그쵸. 보안 쪽 주식을 사야 되나, 이거. 계속 그런 이슈 보안 좀 쪽은 나오는 것 앞으로도 할게 많아요. 지금 보안 쪽은 너무 할게 많아. 같습니다. IoT 이번에 또 IoT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IoT 네. 들어갈수록 이거 뭐 보안 쪽은 무궁무진하죠 지금. 커버 자기들이 더 부담스러울 거야. 그걸 다 커버리지 하기가 힘들어서. 보안 쪽 이슈는 나오는 대로, 저기, 지난번 우리 게스트 학준선생님, 예.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기타 제품들 재밌는 게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성우님 제품 보셨던 것들 중에, 이거 괜찮은데? 라는 거, 나중에 꼭 구매해야겠다. 그런 거 있으셨어요? 아직까지 뭐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이거 꼭 사고 싶어요.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 HTC에서 나왔던 네. 그 VR 기기 있어요. 바이브라고. 아, 네네. 되게 무식하게 생겼어. 나는 무슨 막 얼굴에서 광선 나갈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다 센서 같은데, 그 옆에 주변에 쫙 쳐져 있는 게다 센서 같은데, 이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바이브 보니까. 근데, 무시무시 안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지금 바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처럼 생겼냐면은, 뭐랄까, 그 옛날 SF 영화에 에일리언 나오고 막 이러는 거에서 그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무슨 환 공포증 있으신 분못볼것 같고 환 공포증 있으면 이거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맞아요. 구멍 뚫려 있어요. 너무 좀 엽기적으로 만들었어요. 제 개인적 소감으로는 약간 좀 네. 엽기스럽다 이거 디자인이 느꼈는데 이게 밸브랑 이제 기술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스팀 뭐 밸브 뭐 이렇게 밸브가 게임 회사예요. 아, VALV 해가지고 밸브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 그 스팀이라는 OS가 있고 이제 그거용 게임들이 있는데 이제 걔랑 연동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소니도 지금 VR 기기 만들고 있고 네. 그것도 이제 곧 출시가 PS4랑 연동되는 형태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MS는 이제 홀로렌즈 발표에 물론 이제 홀로렌즈는 현실성이 좀 아직까지 좀 미지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홀로렌즈 얘기가 나와 있고. 네. 삼성 기어 VR은 이제 S6용도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오고. 뭐 계속 그 VR이 나오고 있고. VR 기기는 좀 가격만 적정선에 나오고 해상도 그 안쪽에서 구현되는 해상도가 좀 높아지면 저도 한번 구입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HTC에서 나오는 VR 헤드셋의 가장 큰 장점 혹은 차별점은 그거죠. 스마트폰을 작동할 필요 없다는 거.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스마트폰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봤었던 카드보드나 삼성 기어 VR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마트폰을 탑재시켜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오큘러스 리프트도 스마트폰을 안 쓰잖아요, 걔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C랑 그냥 직접 물린다든지 게임기랑 그쵸. 직접 물려서 쓰는 거거든요. 화면 그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걔가 그 처리 소자가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네. 거기서 그 화면을 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액정이죠, 이거. 그죠. 그게 액정 역할을 하니까. 근데 네. 그런 거 이제 없이 그냥 그 안에 내 액정 자체를 내장을 하고. 아. 네. 그쪽에다 그 액정 자체를 내장을 해서 눈에 뭐 볼 수 있게 해주면, 그리고 처리는 뭐 그 어차피 게임기에서 해줄 거니까 그냥 화면을 게임기에서 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그 화면까지 그 기계의 그 처리 기능까지 안경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신 이제 휴대성이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뭔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연결하는 걸 뭐 블루투스로도 할 수 있고 와이파이로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하면 되긴 할 건데, 일단은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VR을 안경에다 그 뭐야 앞에다 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전화 받을 때요. 전화 받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 막 내가 VR 보고 있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거죠. 전화 받아야죠. 전화 받아야죠. 전화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VR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어폰 안 꽂고 VR 보다 보면 스피커폰으로 천상 통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놨다고 해도. 그러겠네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밸브, 그러니까 이런 오큘러스 리프트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이랑 별개니까 그냥 전화 받으면 돼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저는 그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예전 판타지 소설 중에서 그 이제 옥사칼리니스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판타지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 뭐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만화책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예요. 가상현실. RPG인데 집에 이런 장비가 있어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얘를 쓰고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 항상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었던. 거의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세컨드 라이프로 이런 걸로 진행할 수가 있다. 그 FPS 게임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 예. 그 심즈를 만들었던 매시스사가, 네. EA에서 그 EA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네. EA에서 돈 안 된다고 이제 문 닫는데요. 아이고야. 그래서 심즈와 심시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심시티도? 같은 회사에서 만드니까, 맥시스에서 만드니까. 그렇게 될 수 지금 있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것도 그럼 엄청나게 팬이 많은 게임인데.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죠, 뭐. 아니면 EA에서 현재 수준에서 뭐 유지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맥시스가 문을 닫는 건, 그러니까 사업을 종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야 뭐 심지를 저는 잘 안 하니까. 네네. 해보셨어요 혹시? 아 뭐 조금 하다 말았어요. 너무 손댈 게 많아가지고. 심지도 그렇고 세컨드 라이프도 그렇고 저하고 맞는 게임들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예예. 그 이유가 뭔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게 되면 못하게 됐었는데, 근데 국내에서도 꽤 많은 유저들이 있죠. 네네. 좀 워크래프트 이런 것도 일어나면 재밌겠네요. VR로. 그렇죠. 그 VR로는 사실 그런 MMORPG에서 아예 지금 뒤에 따라가듯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냥 그걸 내가 하는 것처럼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싱 게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드벤처 게임도 다 이걸로 체인징 할 수 있죠. 성우님은 요즘 TV 안 보시니까. 네. 아, TV가 없으시죠, 전? 없어요. 네. 아, 요즘에 그 케이블에서 하는 예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상의인. 그 인터랙티브 그런 것처럼 해서 가상 현실인 거죠. 가상 네. 현실이라기보다도 그냥 여자분 모습을 찍은 거예요. 여린처럼 얘기하고 네. 사람이 말을 던지게 되면 우리 게임하는 것처럼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바뀌는. 지난번에 소이니가 VR을 그 시연할 때 쓴 네. 앱 그 게임이 그런 게임이었어요. 애인 사귀기 게임. 그 역시 그 일본답게 뭐 일본답게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 시연하시던 천국이 천국. 나 시연하던 그 아저씨가 네. 자꾸 치마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자꾸 꺾더라고.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이거 공개 정식 영상인데 자꾸 여자가 치마를 가려.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가 아 진짜. 좀 심화 좀 그래 거긴. VR은 한 3년 안에 1년 안에 그 속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VR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갈 때가 1차 갈 때가 정해져 있고 그쵸. 그 시장을 들어가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속도로 발전할 거예요. 아니,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이미 오큘러스 그걸 가지고도. 예. 예, 그런 산업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얼마 전에 그 있잖아요. VR을 씌워주고, 그 포르노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 영상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되게 놀래, 막. 영상 보면. 이거 얼마 안 남았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어차피 뭐 저희 방송 19금 목회사. 네, 나이트에 되시는 분들만 들으실 테니까. 예. 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좀 발전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 뉴스가 나온 게, 이제 구글이 이제 그 안드로이드 OS를 가상현실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네. 네. 그거, 이게 카드보드가 워낙 잘 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워낙 잘 팔리니까 다운로드 수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기, 그 사이트에서. 그 다운로드 수를 보고, 아, 이거는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OS 개발을 이미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OS 자체도 또 무료로 VR 업체에 제공을 한다고 돼 있네요. 카드보드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오겠죠? 소프트웨어 계속 업그레이드돼요. 그죠. 그거 카드보드로 그 롤러코스터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그 장난 아니던데 롤러코스터 진짜 잘 만들었던데. 네. 역시 여기서의 관건은 그거 같아요. 아, 이게 렌즈가 좀 좋은 걸 써야 되고 확실히. 그렇죠. 예. 중국산 2,000원짜리 샀더니만 이거 렌즈도 안 좋아가지고. 가끔 재밌게 갖고 놀긴 편한데, 예. 요즘 거의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가끔 봐요. 요즘 어플리케이션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네. 그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써보는 재미도 있어요. 계속 나와요. 한 일주일에, 2, 3주에 한 달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나오면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볼수록. 저는 하나 더 또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또 딱딱한 걸로 하세요. 플라스틱 버전으로. 아, 플러스 버전. 그 고가형이잖아요. 만원 정도 하는. 그렇죠. 좀 비싸죠, 예. 예, 저희 아내 없을 때 제가 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한 시간 동안 그 게스트 없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또 MWC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애플워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또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애플워치가 얘기도 뭐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다른 얘기도 섞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아실 건데 뭐. 네, 그때는 저희가 꼭 게스트를 모시고서 정말 또 재밌고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들리는 히어로즈 13부 오늘도 여전히 일요일 저녁 때 좀 녹음을 했고요. 마칠 시간입니다.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오늘도 한 가지 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매트릭스예요. 선배 매트릭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거기 온 나레이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난 미래를 모른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말하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말하려는 것이다. 이 대사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삶을 한꺼번에 바꿔주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서서히 바꿔나갈 거고요. 확실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이야기 들었었지만 국내 아이폰이 들어온 지 이제 5년을 조금 넘겼죠. 그렇죠. 국내에 들어온 건데.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하고는 관계없어. 나오셨던 사람들도 많은 변화를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막 밀려서 변한 것 같아요. 막 떠밀려가지고. 네. 세상.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계신다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저희 들리는 히어로즈 매주 방송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들 조금 조금씩 넓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요. 아니면 시청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이야기들이 있다. 뭔가 궁금한 것들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주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이트 주소가 네. 디지털히어로즈 끝에 디지털히어로즈.com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리뉴얼해서 화면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꾸준히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있으니까 거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 이메일 주소도 동일합니다. victorheroes.z예요.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진선인권 읽고 다음 주에 사연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는 이어주 13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